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면 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그러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르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 주어서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영과 적에 주신 말씀은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라는 제목을 주고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과 613가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저도 미국의 헌법을 연구했지만은 이 영국 헌법이나 미국 헌법이나 한국 헌법이나 지금 진짜 이 3000년 후에 민주주의의 인간의 그 현대화를 지나면서 고도의 발달한 지능으로도 만들어낸 어떤 헌법보다도 더 위대한 헌법, 이렇게 살면 가난한 사람이 없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율법은 굉장히 균등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균등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삭을 추수를 할 때 절대 싹쓸이하지 말고 조조조조 흘리면서 가난한 자와 과부들이 다 밀타작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비즈니스를 절대 가난한 사람들을 싹쓸이하면서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 공의가 분배가 되고 부가 분배가 되고 권력이 절대 한 사람이나 어떤 직원에게 집중되지 않은, 그래서 권력이 상당히 균형이 잡힌 그러한 하나님의 하늘의 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헌법보다도 훨씬 위대하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의 헌법은 교회 헌법인 미국 장로교회 헌법을 본따서 만든 것이 미국의 헌법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장로교회 헌법이라는 것은 성경을 근거해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모여서 진짜 평화롭고 공의롭고 아름답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주신 그 놀라운 그 법을, 하늘의 법 십계명과 이 백성들의 진짜 행복하게 사는 그런 공의의 법을 모세가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하며 하늘의 계시를 받고 지금 내려올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렇게 자기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우리 내 백성들에게 가난 땅을 주려고 내가 준비를 했는데 이 백성이 타락하였도다. 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일찌감치 내려보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라를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 싹 죽여버리고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 내가 이 천년 아브라함부터 너까지 천년을 완전히 무덤에 묻어버리고 새 역사를 다시 한번 너를 통해서, 너 하나밖에는 타락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 하나 깨끗한 너 하나로 내가 인종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제안을 하나님이 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달라붙는 그런 중보기도의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2장 32절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 사람들의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나를 지옥에 보낼지언정 나를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건 중보기도에 이런 내용이 나와있는 민족을 살린 모세의 기도, 묘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 인간에게 하나님이 설득을 당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설득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네가 맞다 내가 나보다 훨씬 훌륭하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줄 때 하나님과 인간이 싸우는데 이 야곱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환도 뼈가 부러져도 하나님을 붙잡고 축복해 달라고 할 때 야 네가 대단하구나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축복받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구나 너는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고 싸워서 이겼다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 야곱에게 준 것처럼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변화시켜서 자비로 바꾼 놀라운 오늘 중보기도의 모세의 기도가 민족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번 달에는 가정을 세웠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제는 우리는 우리 나라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32장 첫 번째 1절부터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40일 동안 우리 지도자가 뭐 하시나 하나님의 종께서 뭐 하시나 왜 이렇게 늦으시나 뭐 금식한다는데 사람이 40일 동안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어떻게 사나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궁금해하다가 아예 안 되겠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과거에 우리를 인도한 신은 여호와로 인정하지만 장래도 보장받았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한 미래의 신,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우리가 가르쳐줄 거라는 우리를 인도할 신, 이 1절에 인도할 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만들어달라 그럴 때 아론은 여러분 요새 그런 조직 구조로 보면은 총무입니다. 대변자입니다. 여러분 이 총무나 대변자 이 사람의 임무는 원래 이 소신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들에게 이 지도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 메신저예요. 또한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지도자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그 중간 이 전달자이기 때문에 이 총무는 굉장히 잘 해야 되는데 이 총무격인 대변자격인 아론이 아주 약삭빠르게 군중들에게 휩싸여서 함께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신을 만들어달라고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귀걸이 코걸이 다 갖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금을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송아지는 번역이 잘못됐고 물입니다. 숫소. 강한 숫소. 이것은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던 신 중에 힘이 세다. 불. 지금도 여러분 미국의 이아 마이클 조던이 있었던 시카고 농구단에 여러분 신이 무슨 신이에요? 시카고 불스입니다. 이건 토테미즘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현상 중에 인간에게 굉장히 위력을 보내줄 수 있는 어떤 뭐 바다, 어떤 혹은 폭풍, 용, 그 다음에 황소 이런 것들을 신으로 삼는 토테미즘의 한 현상인데 그 이 숫소를 금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할 신이니라 이것을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라 하면서 그 앞에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들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이때 음란하게 춤을 추 성경은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여러 성경에 일단 이방 우상신을 섬기려면 음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가 음란합니다. 여러분 불교를 여러분 연구해 보십시오. 우리 인도에 가서 불교나 아니면 힌두교 법정이나 아니면 그들의 신당을 보면 남녀가 이 혼우하는 그런 장면들을 계속 엄청나게 벽화로서 그려놓습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상당히 고상하게 전이가 된 것이지만 원래 불교나 신도교는 굉장히 음란합니다. 도덕성, 윤리, 성결 여기에 상관이 없어요. 인간이 만든 종교는 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아주 인간의 쾌락을 아주 만족시켜주면서 뭔가 사람들을 이끌어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 사상들이 있게 되는데 음란하게 춤을 추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해서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내 백성이 부패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굉장한 리더십의 충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또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뭐라고 나가겠습니까? 누구 백성이라 그래요? 네? 모세한테 야 니네 백성 있잖아 니네 백성 니가 이끌었잖아 내가 언제 애굽에서 나오라 그랬냐 니가 데리고 나왔지 지금 여러분 이 모세는 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의 백성을 너는 인도하라 내 양을 요것처럼 항상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는 소유주로서 움직이지 말고 너는 이 매니저로서 너는 이 겸손하게 머슴같이 잘 행동하라. 항상 그렇게만 해놓았지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니네 백성이 편하겠어? 뭐 내가 나오라 그랬나? 니들이 나왔지. 하나님이 그냥 시침을 딱 드시고 모세에게 300만 명을 갖다가 떠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 리더십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리더인 줄 알고 따라왔더니 하나님이 이제 입딱 닦아버리시고 그냥 모세에게 쓰레기 덤핑하듯이 야 쓰레기들 다 네가 가져.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또 모세를 시험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여기에서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 구절을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모세는 뭐라 그랬냐면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 어찌하여 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예? 주의 백성 하나님 단어를 하나 고치겠습니다. 왜 갑자기 말이 바뀌십니까?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요 아버지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네, 여러분 지금 이건 굉장한 충격적인 대화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우리도 보통 알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 순종 저도 그렇습니다. 절대 순종 그렇지만 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친구와 같이 친했던 이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행동이 상당히 논리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지금 상당히 공의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 같이 딱 모세는 파악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셀프 데피니션 리더십의 핵인 하나님 지금 굉장히 하나님께서 헛갈리신 모양인데 하나님 제자리를 찾으세요. 이 백성이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지. 내가 언제 이 백성을 끌고 나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끌고 나옵니까? 에? 그렇게 하나님에게 딱 다시 한번 백성을 또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덤핑하고 모세는 하나님에게 덤핑하고 지금 두 인격이 서로 300만 명의 영혼을 놓고 덤핑하는 장면을 우리가 잘 보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 이 다음 장부터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여러분은 리더십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인간의 영혼,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영혼은 어떤 인간도 지배하거나 소유할 수 없이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걸 분명하게 했습니다. 자기 몸덩어리 하나도 자기가 이 몸덩어리 하나도 요령할 수 없는 이 정성도 말인데 자기 몸덩어리 하나 지체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내가 어떻게 300만 명을 맡으려 하나님만이 이 영혼을 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는 작업이 리더십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자녀들 여러분의 영양권 밑에 있는 자들을 여러분이 끼고 여러분이 강 앞에 가서 키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맡긴 만큼 맡아주시고 기도한 만큼 나타나서 도와주시고 믿은 만큼 역사하시고 순종한 만큼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맡긴 만큼 맡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싸고 돌면 하나님이 손 떼어버려. 그래 네 거니까 네가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 안 지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딱 일단 책임을 지면 백전백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 직접 맡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맡긴 만큼 하나님이 맡아주는데 지금 이 모세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험에 백점 맞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백성이다. 예? 너가 인도했지. 예,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모세가 아니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는 놀라운 장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귀한 지금 지적은 그렇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했다. 이런 것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여기는 우상이라는 것은 그 본질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것은 무슨 숭배예요? 자기 숭배예요. 자아 숭배. 여러분 부처를 놓고 자꾸만 초월적인 명상을 하고 거기다가 천배를 하고 한다는 것은 자기 소원을 프로젝션 시켜가지고 투사시켜서 자기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그러한 이의 종교 욕구입니다. 포엘바가 우리의 헤겔의 좌파 칼 마크스에게 유물적인 사관을 전세해줬던 포엘바가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분명히 지적한 바대로 그 사람의 본 종교라는 것은 자기가 교회들 안 해보고 다 해보니까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소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 만들어놓은 정신세계의 프로젝션이다. 예, 투사다.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 외에 진짜 참 종교인 기독교 외에 다른 일반 종교에서는 맞는 말인 것입니다. 내 소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고 돌부처를 이용하고 아니 무슨 돛 닦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내 의지를 펴보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행위 그걸 종교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상을 섬긴다는 건 여러분 우리 한국의 무당교니 뭐 이런 종교가 다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수신제가 취급한다 이거 다 이러면 이게 공자의 이 도라는 게 자기를 딱 도를 닦아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내 여자들 굴복시키고 자식들 교화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천복해가지고 소수 계층들은 손가락 돌리면서 놀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황제가 혹은 귀족들이 집단 노동을 갖다가 마음대로 소유하면서 놀고 먹겠다는 게 한마디로 이 정치의 논리 남을 지배하겠다는 논리 이게 다 이러면 인간의 논리라는 것이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대다수를 희생타로 시키는 그러한 진짜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정치체계 아니면 그러한 이 인간의 메커니즘이 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자아 숭배를 오늘 십자가에 쪼개시기를 주의 물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아를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원히 사랑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도를 십자가의 도가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개발하면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오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여호와 신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해서 30명, 60명, 100명, 1000명 살릴 수 있는 귀한 생명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오늘 십자가에 쪼개시기를 그것을 빠서 여러분 신의 물에 날려버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금송아지예요. 금을 신으로 삼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금을 위해서 인간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골든 우 미국 사람들이 어떤 조크를 만들어내냐면은 남을 대접하고 한 자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야 선지자다. 이게 예수님의 황금률이죠, 그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계시의 황금률은 인간 삶 속에서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황금률 참 황금 같은 그러한 이 골든 룰이다. 예, 그렇게 했는데 미국 사람들 어떻게 농담을 하냐면은 나 처음에 굉장히 놀랐어요. 미국에서, 황금을 가진 자가 지배하는 게 그게 골든 룰. 그래서 내가 이야 참 예수님의 말씀도 완전히 곱게 해가지고 그 뭐 웃기는 얘기 같이 들지만 그 여러분 금을 가진 자가 지배하게 되는 것이. 일단 금을. 그러면 그다음에 여러분 금으로 소를 만들어서 황소. 황소는 뭐예요, 여러분? 황소는 뭐예요? 힘. 힘을 신으로 삼는 것입니다. 돈과 힘을 힘으로 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비극은 공의로운 그 공의가 우리 민족의 사람들의 가치관의 핵이 아니라 권력과 힘이 우리의 가치관이 돼 있어서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야 살고 힘 있는 사람에게 줄 서야 되고 힘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내 편으로 만들어서 그 힘을 이용해서 나도 힘을 구축하고자 하는 이 power oriented society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만드실 때 고레스를 만들 때 공의 justice가 핵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페르시아의 그 왕의 그 헌법에 보면 만일 왕이 공의를 행치 않으면 죽여버려라. 부하더러 왕을 죽여야 되는 도를 가리킵니다. 왕이 공의롭게 살지 못하면 왕이 공평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라고 백성에게 아예 왕이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타락하면 날 죽이시오. 그럼 여러분 그게 헌법이 하나님이 만든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공의가 하수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공평하게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길 원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만드는 것은 여러분 이어 금 그 다음에 권력을 신으로 삼았습니다. 미디어를 신으로 삼습니다. 스포츠를 신으로 삼습니다. 성을 신으로 삼습니다. 예, 자동차 신에게 여러분이 미국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1년에 5만 명씩 죽습니다. 자동차라는 신에게 5만 명의 재물을 바칩니다. 여인들이 미라는 신에게 이 비너스 신에게 자기의 인생을 바꿨던 사람은 내가 우리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살 빼려고 지금까지 쓴 돈이 5천만 원이 넘다 그래요. 최근에 무슨 뭐 이영자라는 이거 우리 탤런트인가요? 개그맨인가? 뭐 35kg를 빼는데 그 뭐 이 석션을 했다고 해서 뭐 문제가 있는데 요즘엔 다이어트 신이 미국에서 몸 살 빼려고 1년에 8천 명이 죽습니다. 굶어서 죽는 게 아니라 음식이 없어가 아니라 전 세계를 갖다가 수백 번 먹여 살려도 되는 음식을 쌓아놓고도 미의 신에게 자기의 영혼을 우리나라 영혼을 바치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미의 신에게 우리나라도 이제 이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신방 가는데 밥을 안 먹어요. 날씬해지려고. 미의 신이 이미 미의 신에게 이제 자기 자신을 바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편리의 신 애기 낳기 싫다 이거요. 1년에 150만 명씩 여자아이를 죽이는 세계 최대의 살인 국가가 우리 한국 국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의 신에게 자기 폐를 맡기고 술의 신에게 쾌락의 신에게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최근에는 정선입니까? 에? 도박의 신에게 자기 가족도 바치고 자기 직장도 바치고 청춘도 바치고 완전히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이라는 것은 인간을 다 파괴하는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따라합시다. 자기를 개발하면 귀신이 들어온다. 그래서 귀신에게 아가리가 꿰어서 그 낚싯줄에 꿰어서 그들은 도마 위에 올라가 언젠가 죽게 되는 비참한 그런 물고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자아를 자꾸만 개발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면 귀신이 여러분과 제게 들어와서 여러분은 언젠가는 마귀에게 당하는데 오늘 여러분 마귀에 여러분이 사탕 발린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여므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우상 숭배는 자아 숭배여 자유를 약속하지만 쾌락을 약속하지만 여러분 천국에는 멸망을 주는데 그래서 이게 완전히 파괴 민족 백성 전체가 파괴되고자 파괴되게 했을 때에 10절에 하나님이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나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의논을 하는 거예요. 모세야, 좀 이제 나도 이제 내 뜻대로 한번 해보자. 네. 내 뜻은 두 가지다. 첫째,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치며 내가 300만 명 싹 다 죽여버리고 두 번째,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 야, 모세, 너로 인해서 민족을 다시 한번 만나자. 천년을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이게 성숙하지 않은 리더가 만약에 이런 말을 들었으면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아이씨 하나님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무슨 그런 결정 안 하다 그러지. 오늘 다 때리 짚이고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 동업합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나만 성공하겠다는 그런 리더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모세는 그런 얄팍한 리더가 아니셨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러한 일에 민족의 존폐의 위기 민족의 완전히 망하기 직전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한 그 시점에 우리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라를 살려는데 세 가지로 오늘 기도를 요약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기도하길 올해 호국의 달 민족 복음화의 달 구국의 달에 오늘 이 세 가지를 기도 잡고 한 달을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는 첫 번째 정확한 현실 파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굉장히 하나님과 친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는 상당히 논리적인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정확한 현실 파악 능력이 있는 지도자로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이 모세는 지금 현실 파악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 멀쩡합니다. 백성들은 춤추는 소리, 풍악 소리, 아주 이어 댄스, 뮤직에, 탬버린에, 드럼에, 베이스 기타에, 현란한 재즈 뮤직에 아주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곧 조만간에 이 300만 명을 싹 다 죽일 것을 모세는 직감하게 됐습니다. 나라의 위기를 볼 수 있는 자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제일 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잘 먹고 잘 살 때 흥청망청 그 이스라엘의 그 귀부인들이 여러분 자기의 집들을 다 상하 여러분 상하로 집을 꾸몄다니까 코끼리가 몇 마리가 죽었겠습니까? 의자들이 다 상하 의자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이 솔로몬 왕만 이 상하 의자에 앉았는데 이제는 나라가 풍부해져가지고 웬만한 사람 코끼리 수십 마리 죽이고 상하를 해가지고 상하로 의자를 만들고 여자들이 막 사우나에 여자들이 막 금치장에 막 금목걸이 밑거리 성경 보면요 이 이사야서 읽어보십시오. 이 발 이 발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몸 전체를 금으로 치장을 하는데 그러한 귀부인들을 향해서 잘 먹고 잘 살 때 이 아모스가 상복을 입고 배옷을 입고 이 잔치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예언하는데 에고 대고 에고 대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어? 아 이렇게 나라가 잘 되는데 미친놈이지? 뭐가 망해?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서 선지자들 갖다 너는 니네 나라 나가서 예언하라 이런 못된 놈. 그래서 선지자를 핍박하고 욕하고 할 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위기를 느끼게 되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 이 평양에 기독교인이 70%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철수하자 김일성이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가족도 없습니다. 자식 새끼들이 다 부모 이름 오호 담당자에 날마다 부모 고발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공부도 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자유도 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과 저의 진짜 이 여유 생활도 없어요. 국가가 교회보다 중요하고 국가가 여러분 가정보다 중요하고 국가가 비즈니스보다 중요하고 국가가 우리의 미래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올바른 국가관을 예수 안에서 정립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국가의 달, 우리의 구국의 달, 우리의 민족 복음의 달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금 여러분 최악의 시나리오도 인간은 썰 줄 알아야 돼. 최악의 상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까지 버릴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북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평양을 버리니까 김일성에 쳐들어와서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됐듯이 우리 남한도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하나님이 인도나 인도네시아로 가버리면 여러분 오늘 정확한 현실을 상황을 파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기도하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뭔가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전운도 감돌고 지금 이 김일성이가 이 김정일이가 중국이 몰락해가지고 중국 저 북쪽이 중국에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에이 뭐 죽으나 사나 굶어 죽으나 전쟁하나 일단 뭐 우리는 미처의 본전인가 한번 쳐들어오자 또 뭐 그것도 할 수 있든지. 여러분 오늘 현실 파악이 정확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세 가지 기도 이 기도의 세 가지 요소를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를 알고 모세는 지금 현실 파악을 정확하게 했고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과 친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친한 것을 여러분 보니까 우리 33장 11절 그냥 여러분 보지 마세요. 들어보세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여러분 사람이 친구와 얘기 친구야 니 우째노 그래 내 마음 내 말 좀 들어둬라. 그럼 네 말 들어둘게. 네 먹고 야 네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 한번 봐둬라. 그래 내 친구인데 뭐 못해주겠나 뭐 우리가 남이가 이래가지고 친구가 여러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은 모세는 친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우리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하지 마십시오. 평상시에 새벽에 엎드리십시오. 평상시에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에게 무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번 말하면 하나님이 설득당할 수 있도록 오늘 모세는 정확한 현실 파악에 하나님과 친하면서 세 번째 논리적인 기도를 드리는데 이 논리적인 기도를 세 가지로 제가 분석해봤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논리적인 기도는 11절 모세의 논리적인 기도는 첫째 하나님의 self definition 하나님이 리더로서 하나님이 자기 정체를 파악하라는 존재를 확인시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모세가 그 여호와께 구하여 가라되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아버지의 백성을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나이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백성의 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다른 사람 거가 아닌 아버지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그 소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책임에 대해서 신랄하게 모세는 하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뻤습니다. 야, 이 녀석 제법인데 내가 떠맡겼더니 다시 나한테 떠맡기니 야, 이 녀석 아주 인격이 성숙했어. 그래? 그러면 하나님을 갖다가 설득하는 것이 겸 하나님이 이 백성의 소유주인 것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이들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책임을 떠맡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 남보기에 부끄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분들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이런 기도 잘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분들은 체면에 살고 체면에 죽기 때문에 예, 체면. 그리고 여기 지금 하나님의 체면에 손상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체면에 12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여러분 보세요. 애굽 사람. 이방 사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했다가 하나님이 빼온 애굽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비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했을 때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명예에 여러분 이는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려서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였다 하게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 두 가지로 하나님을 설득시킵니다. 하나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하겠습니다. 헤헤. 뭐 너희들이 뭐 여호와를 믿어? 야, 여호와는 자비로운 신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 두 가지로 하나님을 설득시킵니다. 하나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하겠습니다. 헤헤. 뭐 너희들이 뭐 여호와를 믿어? 야, 여호와는 자비로운 신이 아니야. 여호와는 사랑의 신이 아니야. 여호와는 폭군이야, 폭군. 언제나 나와라 그래놓고 언제나 지기필이고 믿을 수가 없어. 변덕만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우리 황금 송아지 신이나 믿어라 너희들. 우리 황금 송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황금이니라. 응? 왜 이렇게 신이 변덕이 많냐?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성품의 체면이 손상될 것이라. 여러분 굉장히 논리적이죠. 두 번째 논리는 하나님은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어서 끌고 나와가지고 책임도 못 지는 신이다. 어떻게 알파요? 알파 다시로 끝났나 이거예요. 오메가까지 가야지. 하나님이 실력이 없는 신입니까? 그렇게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체면이 아버지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무능하다라는 신의 이름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변덕스럽다는 하나님, 신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그 명예가 손상되는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안하겠죠?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 그렇게 행동하시면 아버지 욕먹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체면을 지키셔야지.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는 친구로서 굉장히 충정스러운 여러분 우정의 어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같이 영원히 성숙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충고할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의 논리는 첫 번째 논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두 번째 논리는 하나님의 명예에 관해서, 세 번째 논리는 하나님의 자신, 본인 자신이 자신에게 한 약속. 13절 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맹세하시기를.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분이 신뢰할 만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맹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내가 하늘의 별처럼 온 땅에 영영한 기업으로 쓴다고 하나님이 친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설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 호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신과 약속, 하나님의 맹세하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호소하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 말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못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셔서 오늘 여러분 사업을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가정 자녀들 문제로 여러분 어려워하십니까? 하나님에게 호소하세요. 주님 분명히 히브리서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나를 복주고 복주고 복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나를 번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맹세하고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를 분명히 번성시켜야 되는데 주여 지금 번성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내가 뭐 회개할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좀 지키셔야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논리적으로 또박또박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께 접근하여 과학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수학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수학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설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딱 기도를 끝내니까 하나님이 이야, 야, 역시 모세, 내 아들 모세다.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셔서 14절 오늘 읽고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다같이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분명히 저주하기 위해서 작정했지만 하나님을 설득하여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내가 왜 그렇게 하면 안되겠나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원래 성품이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인지직시킨 모세의 중보기도 아예 한 사람의 기도로 300만 명 한 국가가 파멸해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 로마서 9장 3절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한다. 내가 지옥에 가도 좋다. 그러나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라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 아니겠습니까? 신약에서는 바울 아니겠습니까? 이 두 분이 다 민족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굶어 죽을지언정 자기가 길바닥에 난질지언정 조국을 위해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 예수께서 12명을 보내며 명하여 가라사대 첫째 이방인의 길에 가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는 이방인의 길에 가지 마라. 두 번째 사마리아 고을에 가지 마라.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 이스라엘부터 우리 민족부터 이스라엘부터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는 100%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민족을 사랑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닭이 알을 품은 같이 내가 얼마나 너를 품고 자느냐. 예수님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밝히라면서 민족과 이방인을 구분하시면서 자기 민족부터 구원하는 선교 전략을 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를 쓰면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이방인에게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자기 민족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흥청망청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쾌락을 쫓아도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면 오늘 여러분 예수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근본인 여러분 민족을 사랑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모세는 주여 나를 죽여서 생명책에서 나를 지울지라도 나 지옥 가도 좋으니까 우리 백성 살려주세요. 우리 바울도 주여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저주받아 좋으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윌버포스는 우리 영국의 27살에 국회의원이 된 아주 장래가 창창한 그러한 젊은이였습니다. 1759년 영국의 헐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영국의 두 가지 문제를 그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가지 인생 목표를 주셨습니다. 첫째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것이요. 두 번째 우리나라의 잘못된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 당시에 영국은 1700년대 말에 영국의 3분의 1의 수입이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1년에 예산이 120억인가 되는데 여러분 40조가 여러분 노예 팔아가지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세계 최고의 해군력을 지닌 영국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들였고 그 이익을 위하여 무작위로 팔아넘겼습니다. 혹독한 초로 노예 수송 중에 10%가 죽었습니다. 전염병 들리면 다 바다에 서서 상어에게 밥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 전까지는 그는 그 자신도 노예를 많이 팔았고 그 자신도 치부를 냈지만은 그는 예수 믿고 노예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해서 노예 폐지를 위해서 56년 동안 목숨 걸고 정부하고 싸워서 그가 나이가 80이 넘을 때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잔인한 앵글로색슨의 그 피 속에 노예 제도가 금지가 된. 그래서 그러나 이 국익을 말살한다고 매국노로 보는 굉장히 50년 동안 욕을 많이 먹었지만 매국노라고 불려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라의 국익과 함께 싸워서 나라를 여러분 올바른 사람 나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여러 가지 암살의 위험과 가진 중상모략 비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매진하여 56년 만에 노예 무역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영국의 모든 정치체제 영국의 모든 잘못된 투표제도 사기 종교 사기 정치 사기를 다 물리치고 그가 죽을 때 아주 나라를 가난과 그 다음에 빈곤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타락에서 해방시켜서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영국이 살게 되어 그리고 영국이 다시 한번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만드는데 오늘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점에 주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처럼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 조국을 부둥켜 안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평양에서 예수가 철수하듯이 서울에서 예수가 철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 우리 민족에게 이 마른 뼈다구 같은 살았으나 뼈다구 같은 이 죽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외쳐서 예수의 복음을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민족의 공의를 외치고 민족의 살길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살려내서 큰 군대를 이뤄서 백만 대군을 이끌어 전 세계를 살리는 생명의 우리 한민족이 되시길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이여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지금 현실을 직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주여 하나님 이 매국적인 하나님 아버지 황금 송아지를 추구하는 자아 숭배에서 오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6.25가 있고 60만세 사건이 있고 주여 6월 6일 천충일 날 우리 하나님의 선열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주여 피를 흘린 6.25를 통해 피를 흘린 하나님 이 6월 달에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해달라고 간절히 논리적으로 차근차근히 우리 하나님을 설득하셔서 설득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모세의 기도를 우리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심히 병들었습니다. 나라가 심히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말 듣지 말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실력이 없다는 말 듣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여 한국을 쓰시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 그 목사님들 다 깨끗했습니다. 저보다 더 깨끗하십니다. 주여 그분들 다 하나님의 훌륭한 종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을 버리지 말아주시고 교회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세습제조에서도 주여 불쌍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이 서울을 떠나지 말아주시옵소서. 예수님 평양에서 철수하시듯이 여기서도 철수하지 말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광주에서 철수하지 말아주세요. 대구에서 부산에서 주여 목포에서 전주에서 철수하지 말아주시고 대전에서 철수하지 말아주시고 주여 방방곡곡에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이 민족을 불쌍히 해주 여보 하나님의 주여 6월달에 우리 주여 하나님의 민족 복음화에 주여 오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나라가 망해가는 그 하나님이여 징조가 도처에서 보이고 있는 이때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과 손을 잡습니다. 너희 두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손을 잡고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민족 복음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사이비 기독교 말고 기복신앙 말고 예수 선교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세계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십자가의 도에 킹덤 오브 갓에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민족 방방곡곡에 하나님이여 메아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민족 우리 하나님이 한 영혼도 구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교회 더 개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돈수 손을 잡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이 시간 1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조국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디가나 신음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풍전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미국에게 팔려가고 주여 우리 정치가들은 지금 주여 하나님이여 주여 백성의 피를 빨고 하나님 아버지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의 피를 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쾌락과 스포츠에 만연되어 백성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이혼율이 10배 10배나 증진했습니다. 주여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주부들이 26%가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청년들이 주여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범죄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150만 명씩 낙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에게 저주받기로 작정한 것처럼 주여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 복음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영혼 더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영혼 더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영혼 더 지옥에서 구해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지금 현실이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영혼 더 구해내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 더 구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지옥같은 삶에서 구해내게 도와주시고 오 주여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서 구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언제 주님이 강림할지 모르는 이때에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서 구원에게 도와주시오. 오 주여 한 영혼도 지옥에서 구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521장 우리 조국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존재 노래 온전 우리 오른손을 들고 4절 허기 비록 섬하여 젤레도 강하라 젤레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에게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 함께 계시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이 없어서 처자식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직장도 없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산에 들에 하염없이 나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70년대보다 이혼율이 10배나 증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뚝하면 가정이 쪼개지고 자식들이 하나님이여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의 26%가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150만 명 애를 죽이고 있습니다. 심히 나라가 전 세계에서 담배를 피는 비율이 1등 2등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점점 피폐해가는데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 그들 담배로 써도 위안을 받고자 하는 불쌍한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민족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삼각산에서 주여 저 하나님이여 저 지리산에서 하나님이여 용문산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자단에 엎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더러운 사람들이 많아도 모세 하나 하나님 깨끗하면 나라를 살려주듯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모세가 되게 도와주시고 바울이 되게 도와주시고 윌리엄 윌버포스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틴 루터 킹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여 이 시대를 살려내게 도와주시오. 오늘 하나님이여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한 명원이라도 구해보겠다는 우리 성도들의 이 사랑의 의지가 관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헌금이 가는 곳마다 구원이 있을지어다, 치유가 있을지어다, 역사가 있을지어다, 소망이 있을지어다, 비전이 있을지어다. 물질을 헌금한 하는 사람의 손길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물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엘리야, 그러다 같이 일어나셔서 집에도 성하시고 예배 마치고 다음 주일날은 오포에서 여기 주소 약도 갖고 계세요? 네, 우리 오포에서 우리 예배를 거기서 드리면서 체육대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간편한 복장으로 우리 오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소 주 하겠어 구원 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예배는 탄자니아에 선교사로 가는 뉴질랜드 선교사 네일 선교사가 설교해 주시고 우리 탄자니아의 신학교를 구축할 것을 준비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망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자아의 금송아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조국을 부동케 안고 우리 한 달 동안 기도하기로 오늘 작정하여 우리 민족을 구해내는 하늘의 사도로 오늘 인치심을 받은 우리 예수 선교교회의 우리 성도들 심장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사업과 공부와 미래와 저들의 하시는 모든 일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